뭔지 알지?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. 뭐냐 그러더라고. 뭔지 알지? 내가 무얼 하고 싶은지. 뭐냐 그러더라고. 모르면 알려줄게. 너도 알려줘. 그렇게 친구가 되어가는 거야. 우린 단짝인 거야. 실과 바늘처럼 단짝인 거야. 숟가락과 젓가락처럼